다음 시는 제가 네. 준비한. 덕후님이 준비하신 시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워크맨 속 겐지스. 외로운 날엔 살을 만진다. 내 몸의 내륙을 다 돌아다녀 본 음악이 피부 속에 아직 살고 있는지 궁금한 것이다. 12살이 되는 밤부터 라디오 속에 푸른 모닥불을 피운다. 아주 사소한 바람에도 음악들은 꺼질 듯 꺼질 듯 흔들리지만 눅눅한 불빛을 흘리고 있는 낮은 스탠드 아래서 나는 지금 지구의 반대편으로 날아가고 있는 메아리 하나를 생각한다. 나의 가장 반대편에서 날아오고 있는 영혼이라는 엽서 한 장을 기다린다. 오늘 밤 불가능한 감수성에 대해서 말한 어느 예술가의 말을 떠올리며 스무 마리 담배를 사오는 골목에서 나는 이 골목을 서성거리고 있을 붓다의 찬 눈을 생각했는지 모른다. 고향을 기억해낼 수 없어 벽에 기대 떨고냈을 붓다의 속눈썹 하나가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만으로 나는 겨우 음악이 된다. 나는 붓다의 수행 중 방랑을 가장 사랑했다. 방랑이란 그런 것이다. 쭈그려 앉아서 한 생을 떠는 것. 사랑으로 가슴으로 무너지는 날에도 나는 깨어서 골방 속에 떨고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내 두 눈은 강물 냄새가 난다. 워크맨은 귓속에 몇천 년의 겐지스를 감고 돌리고 창틈으로 죽은 자들이 강물 속에서 꾸고 있는 꿈냄새가 올라온다. 혹은 그들이 살아서 미처 꾸지 못한 꿈냄새가 도시의 창문마다 흘러내리고 있다. 그런데 여관의 말뚝에 메인 산냥은 왜 밤새 우는 것일까? 외로움이라는 인간의 표정 하나를 배우기 위해 산냥은 그토록 많은 별자리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른다. 바바 게스트하우스 창턱에 걸터앉은 젊은 붓다가 비린 손가락을 물고 검은 물 안을 내려다보는 밤. 내 몸의 이역들은 울음들이었다고 쓰고 싶어지는 생이 있다. 눈물은 눈 속에서 가늘게 떨고 있는 한 점 열이었다. 기네요, 이거. 네, 선정하신 이유는. 힘드네요. 예,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워크맨 속 겐지스라는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여러 번 읽었는데, 첫 행부터 뭔가 가슴이 떨리게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는. 외로운 날에 살을 만진다. 네, 저는 내 살 만지진 않지만 뭔가 모를 공감이 있었어요. 또 막 김경주 시인의 이렇게 보면은 음악이라는 게 단순히 듣고 뭐 즐기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시를 보면은. 음악이. 네. 아니 보면은 뭐 내 피부 속에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글도 있고 그 아까 얘기 나왔던 테레미를 위한 시놉시스라는 이 시집의 글을 보면은. 네. 시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시나리오 같은 글을 보면은 음악이 막 환생해서 인간이 되거나 인간이 환생해서 음악이 되거나 그렇죠. 그런 설정이 있는 글도 쓰시고 이렇게 사연을 보면은 사연의 마지막에 나는 겨우 음악이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네. 음악이라는 것에 대해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깊게 좀 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알고 싶은 마음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좀 공감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에서 제목에서 워크맨 속 겐지스가 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단순히 인도 음악이라서 겐지스인가 아니면 붓다와 관련된 소설 이 시에 나오는 붓다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잖아요. 붓다와 관련된 뭔가 뭐 불경 아니면 뭐 가르침 뭐 이런 게 겐지스로 표현이 된 건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게 되게 생각할 거리도 많고 네. 주제도 쉽사리 찾기 힘들고 사실 네. 힘들어요. 네. 네. 그런 뭔가 마력이 있는 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지막 연을 봐도 뭔가 찡한 뭔가가 있거든요. 네. 내 몸의 이 역들은 울음들이었다고 쓰고 싶어진 생이 있다. 내 몸에 여기라는 게 다른 나라 땅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 몸에 있는 다른 나라 땅, 뭐 팝송 같은 거 있죠. 인도 음악이나 뭐 이런 겐지스나 뭐 다른 나라 말들이 울음들이었다. 고 쓰고 싶어. 이게 왜 그럴까? 이 다음 행 보면 또 다음 표현은 눈물은 눈 속에서 가늘게 떨고 있는 한 점 열이었다. 이런 거, 눈물이 눈에서 열이 피어나는 것이었다. 뭐 이런 글도 맞아, 되게 표현, 좋은 것 같고 표현들이 뭐, 네. 굉장히 다 뭔가 찡 가슴이 좀 찡하는 쩌릿하는 뭔가 외로워서 그런지 그 찌릿한 네. 외로움에서 나오는 건가 네. 네. 초 생에 보면 또 외로움은 뭘 환기하기도 하고 네. 네. 그런 게 있죠. 뭔가 외로움과 음악이 같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되게 좋았습니다. 글도 좋고 네. 이런 작가의 생각이 너무 좋았어요. 음악이 인생의 일부다 이런 생각들이 네. 맞죠. 좋았습니다. 니체가 그랬잖아요. 아, 그런가요? 음악이 없는 세계는 오류다. 오, 이거랑 딱 맞춰. 주워들었습니다. 아, 음악과 내 자신이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와 비슷한 네. 맥락을 걷네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아 필력이 좋다.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필력이 좋다는 게. 필력이 좋다. 네. 뭔가 글을 공감하기 쉽고 계속 읽게 만들고. 필력이라는 게 사실 그게 쉽게 정의 내리기 힘들죠. 그렇죠. 네.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쉽게 정의가 내려지지 않더라고요. 네. 이 매체에 맞는 글을 잘 쓰는 게 어쩌면 필력이기도 하죠. 제 생각에는 필력은 이제 읽히기 쉽게 글을 쓴다라고 좀 생각해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쓴다는 자체가. 네. 그 전달을 잘하면 필력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아, 또 생생한 표현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걸로 정의할 수 있을 것도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 그거를 정말 잘 표현했다라고 생생하다 이 네. 시는 그렇죠.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몇 개의 표현들이 마음에 들었던 게 있는데 내 몸의 내륙을 다 돌아다녀본 음악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어때요? 이 행에 나오는 그렇죠. 되게 어때요? 뭔가 막 필속을 다 타고 음악. 네, 저펄구처럼. 네. 네. 뭐 그런 느낌이죠. 저는 약간 음악을 들을 때 너무 심취하면 이게 음악이 마치 스며드는 것 같아요, 몸에 막. 이렇게 막 휘감아 돌면서 이렇게 약간 스며든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를 문장으로 딱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표현이다 이 생각이 들었고 네. 또 뒤에 불가능한 감수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막 괜시리 막 저희 음악 때 감수성이 폭발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막 느끼게 되는 감수성들은 평소에는 느낄 수 없는 불가능한 감수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거든요. 평소에 불가능한 네. 오늘 밤 한정 감수성. 그렇게 정리를 하면 맞는데 네. 막 되게 복잡한 그런 감정이나 기억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이나 막 잡념들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불가능한 감수성 이런 말이. 네. 또 뒤에 내 두 눈은 강물 냄새가 난다. 아, 직접적이면서 딱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네. 사실 전 처음에는 강물 냄새 난다 그래서 강물 하면은 이제 우리 한강 수온 체크하는 앱이 있는 것처럼 네. 뭔가 이제 좀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내던지는 뭐 그런 이미지가 많이 떠올랐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안구에 습기 찬다라는 말 이래로 굉장히 창의적이고 네. 네, 느낌이 딱 와닿는 맞아요. 네, 오, 말 너무... 많이 쓰세요. 내 눈은 카톡 상매 내 네. 눈은 강물 냄새 훈련이 장난 아니다 이 생각이 딱 들었던 부분이 이 표현을 이렇게 읽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시였습니다. 표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네. 시였다. 물론 이제 외로움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제일 첫 행에 나오고 그 뒤부터는 제가 찾기가 네. 좀 어렵긴 한데 네. 어떤 걸 얘기하는지 몰라도 표현만으로도 뭔가 매료되는 그래서 약간 막연한 동경이 생겨요. 네, 그렇죠. 네, 계속 곱씹으면서 그 표현의 의미를 알아내고 싶다라는 그런 마력을 느끼게 네. 하는 게 덕후님 네. 필력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뭔가 계속 읽고 싶고 하도록 쓰는 게 또 좋은 필력이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거가 여기 좀 녹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뭔가 읽음을 그만둘 수 없죠 이 글을 보면은. 중독성 있다. 중독성 있는 노래들처럼.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님은? 아, 저는 처음에 이 시가 되게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도대체 던지고 있을까 좀 힌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단어에 좀 집중을 했는데 네. 붓다가 나오고 뭐 사랑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영화 주성치의 소유기가 생각났어요. 주성치 소유기. 네. 왜냐하면 네. 그 줄거리가 그 간단히 이야기해서 뭔가 대의를 위해 어떤 세속적인 사랑을 포기하는 어떤 손오공의 이야기를 이 영화로 네. 얘기하는 건데 딱 그 손오공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게 뭔가 전체적으로 해야 할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큰 뭔가 내가 이뤄야 될 목표가 있는데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진짜 좋아해 막 같이 있고 싶은데 근데 해야지. 같이 하긴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대의냐 사랑이냐 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닐까 약간 손오공이 아닐까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손오공이 네. 되게 불교적이잖아요. 막 붓다가 계속 나오면서 겐지스 네 겐지스가 좀 불교적인가요? 겐지스가 인도의 그 강 이름이죠. 되게 유명한 강. 무슨 종교와 관계 있지 않아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인도의 중심이니까 연관이 없을 수 없겠죠? 제가 알기로는 뭐 네. 겐지스 강에서 뭐 씻으면 되게 뭔가 정화가 되고 뭐 그런 걸 들어본 것 네. 같긴 해요, 저도. 의식이 있다고 막. 네. 그럼 힌두교 아닌가요? 잘 힌두교인가? 아무튼 여기에서 붓다가 나와서 네. 저는 뭔가 불교적인 네. 분위기가 네. 되게 많이 느껴져서 손오공도 이제 그 삼장법사와 같이 그 무슨 서경을 찾으러 떠나는 거 이야기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불교와 불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손오공이 떠올랐습니다. 불교 얘기를 하니까 저도 좀 느낀 게 윤회 사상이 있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중간쯤에 쭈구리 앉아서 한 생을 떠는 것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윤회는 이제 생을 계속 살잖아요. 그 많은 생 중 하나를 이제 그냥 살면서 이제 그 생을 사는 것을 그냥 떠는 것으로 표현한 것 같기도 해서. 아, 또 니체가 영원회귀 그 사상을 개념을 만들었잖아요. 뭐죠? 아, 니체 덕후님 좀 심취하신 건가? 아, 저도 어디서 많이 주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비디오 테이프인 거예요. 그냥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비디오 전체 뭐 2시간짜리면 2시간짜리가 네. 그냥 정해져 있는 그 줄거리가 있잖아요. 네. 비디오 테이프는 네. 다른 그 딱 찍은 영화만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딱 그렇다는 거죠. 계속 똑같은 사건과 뭔가 인연이라든가 그런 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네. 아, 네. 저희는 이제 하나의 DVD고 계속 그러니까 인생이 비디오 테이프다. 인생이 비디오 테이프다. 네, 한 개의 그냥 영화다. 그럼 만약에 죽고 나면 또 똑같이 똑같이 어떤... 그냥 똑같이. 윤회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렇죠. 윤회는 막 그 짐승이 됐다가 인간이 네. 됐다가 막 자기가 어떻게 잘했느냐에 따라 뭐 또 환생하는데 달라진다고. 보는데 이건 다 똑같다.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끝났네. 아, 내 뜬금 니체 나와서 빵 터졌어 갑자기 네, 뜬금. 그런 게 처음 들어봤습니다. 윤회랑 좀 비슷하긴 한데 다른 삶을 가진다는 게 아닌 그냥 똑같은 삶을 계속 지속한다는 1초 1분 1초가 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뭔가 들리긴 괜히 지루하게 들리는데 그 1차적인 감정 이상의 뭔가 있겠죠. 뭐 다음 생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그거를 네. 극복해야 된다고 막 니체가. 그걸 어떻게 극복해요? 그 극복한 사람이 위버맨시. 위버맨. 아, 죄송합니다. 요즘 열심히 공부하시나 봐요. 아, 예. 저 여기서 많이 주워들어가지고. 공부하시나 봐요, 요즘에. 예. 좀 불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 네. 저는 외로움 그 자체를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행에서 다 모든 연에서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오늘 뭐 이걸 뭐 서성거린다거나 붓다가 뭐 서성거린다. 네. 붓다는 방랑을 사랑했다. 방랑이란 게 결국 혼자서 막 그쵸. 붓다는 혼자 안 떠났지만 제자들하고 떠났겠지만은 네. 혼자서 막 방랑하는 게 떠오르기도 하고 네. 뭐 그 행에 그 연에서 또 눈에서 강물 냄새도 나고. 가면서 네. 그건 막 엉엉 울었다 이런 뜻이겠죠. 아니면 네. 살짝 이렇게 눈물이 네. 흐르는가? 산냥이 또막 외로움을 배우기 위해서 별자리를 외우고 기억한다. 이런 뭔가 느낌적인 느낌을 주는 산냥이 왜 외로움을 알기 위해서 별자리를 기억하지? 근데 뭐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그러니까 약간 마력이 네. 실력이 좋다는 그. 왜 별자리를 기억하면 외로움을 네. 알 수 있을까? 외로움 표정을 알 수 네. 있을까? 뭔가 이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 외로움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맞죠. 아, 되게 마력 있는 시.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알아보고 싶어. 아, 이게 어떤 걸 의미를 가질까?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네. 내가 그거를 찾아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별자리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 네. 뭘까요? 막 이런 왜 게스트하우스 창턱에 붙다가 붓다를 네. 또, 아니 그 그러니까 애초에 붓다를 왜 꺼냈을까요 여기다가 네. 그러게요 잘 붓다가 어떻게 외로움을 상징하는 뭔가 있나요 붓다를 잘 몰라서 저도 고행 소행 이런 건가 네 붓다가 한 번도 여자친구를 안 사귀지 않았을까요 붓다가 그 수행을 하잖아요 이게 뭐야 그만하세요 붓다에 왜 여자친구 얘기가 나와요 외로움 아니, 때문에 아니 붓다가 외로움을 많이 느꼈을 거잖아요 외로움의 상징이 아닐까 붓다가 아, 뭔가 그걸 그, 약간 제자들도 너무 많이 유추하기 힘든 이미지인데 외로움의 상징이라고 네. 엮어놓는 거네요 네. 독자들이 네. 너무 유추하기 힘든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걸 약간 초월한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오히려 뭔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진 이미지들을 포함해서 붓다가 이랬었지 않을까? 아 맞다 그런 것 같기도 해 근데 부산은 별색 싱글이었어 이거는 않습니다. 네. 아니 붓다님도 네. 태어났을 때부터 네. 뭔가 부처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자기가 네. 수행을 해서 한 서른 몇 살에 제가 부처가 된 걸로 아는데 네, 뭐 네. 처음에 왕자로 태어났죠 그렇죠. 왕족 생활 좀 하다가 네. 세속적인 네. 걸 조금 맛봤을 거라고요 네. 근데 자기는 부처가 되겠다고 수행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세속적인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좀 뭔가 외로움을 많이 느꼈을까 붓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수행과 고행, 고행을 하면서 혼자 막 뭔가 수행을 하면서 뭐라나 그냥 혼자 수행한다. 그게 그 자체가 네, 외로움이 그러니까요. 아닐까. 아, 근데 또 그런 의미 생각해 보면은 가져올 수 있... 열반에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붓다 같은 경지에 개척한 사람들 없잖아요. 이 사람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좀 엄청 외로운 상황이지 않을까. 자신의 이해자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스스로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고. 네, 저 누군가 봤을 때, 대상들 아, 맞네, 맞네. 봤을 때 아, 개인적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저 사람 상당히 외롭겠다. 너무 혼자만 저 높은 곳에 있고, 딴 사람들은 다 아래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럴 줄 알았는데 혼자 너무 즐거운 거야. 이제 막 열반이야. 그래서 너무 기분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감정마저도 다 탈피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아, 네, 그 경지는. 아까 얘기했던 초월한 그런 느낌이 일단. 그 말 있잖아. 공, 빈, 네. 빈다. 아예 뭐 아무 것도 네. 없이. 멋있습니다. 보다. 아 모르겠는데. 이 시도 멋있어요. 이 시도 뭔가 네. 어, 표현도 멋있고. 시가 장난 아니에요. 꼭 읽어보세요. 글로. 네. 다음 시 단풍님이 준비한 MC 단풍. MC 단풍. 오늘 자라는 꿈나무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멋있잖아요. 네, 제가 선정한 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조용히 두드리다 간 밤. 불을 끄고 방 안에 누워 있었다. 누군가 창문을 잠시 두드리고 가는 것이었다. 이 밤에 불빛이 없는 창문을 두드리게 한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곳에 살았던 사람은 아직 떠난 것이 아닌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문득 내가 아닌 누군가 방에 오래 누워있다가 간 느낌. 이우시거니 생각하고 가만히 그냥 누워 있었는데 조금 후 창문을 두드리던 소리의 주인은 내가 이름 붙일 수 없는 시간들을 두드리다가 제 소리를 거두고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곳이 처음이 아닌 듯한 느낌 또한 쓸쓸한 것이어서 짐을 들이고 정리하면서 바닥에서 발견한 새까만 손톱, 발톱 조각들을 한참 만지작거리곤 하였다. 언젠가 나도 저런 모습으로 내가 살던 시간 앞에 와서 꿈처럼 서성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 방 곳곳에 남아있는 얼룩이 그를 어룽어룽 그리워하는 것인지도. 이 방 창문에서 날린 풍선 하나가 아직도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어떤 방을 떠나기 전 언젠가 벽에 써놓고 떠난 자욱한 문장 하나 내 눈의 지하에 붉은 열을 내려보내는 방. 나도 유령처럼 오래전 나를 서성거리고 있을지도. 아, 너무 슬픕니다, 좀. 아무 감성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슬픔. 벌써부터 네. 눈에 강물이 흐르고 있네요. 강물 냄새가. 강물 냄새가 풍기네요. 왜 고르셨죠? 왜 소개하시죠, 이 시를? 저 사실 그 자취방을 네. 막 자취방에 대한 약간 동경 같은 네. 게 있어요. 제가 저는 그 생활을 이제 캐나다 때 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자취방을 이렇게 여러 군데 전전하면서 자기가 힘겹게 막 목표를 위해서 정진하는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네. 상경을 딱 해. 보통 근데 전전하면은 목표를 위해서 정진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요. 막 네. 뭔가 자기의 목표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열정밖에 없고 네.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였기 네. 때문에 좀 더 이제 싼 가격에 자취방으로 뭐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옮기게 되는지 네. 집주인과 싸우는지 네, 뭐 계약이 안 돼서 네. 뭐 값으로 올려서 뭐 그렇죠. 뭐 아니면 뭐 키우던 고양이를 뭐 네. 못 키우겠다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삶에 대해서 제가 좀 막연하게 동경을 가지는 게 있거든요. 혼자 살고 싶어서 그것보다는 뭔가 힘들지만 마음속에 불꽃 한 개를 남겨두는 거예요. 계속 식상한 것 같지만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근데 아, 좀 뭔지는 네. 어렴풋이나 알겠어요. 막 그러니까, 공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 개인적으로 별로 공감 안 하고 싶은데 네. 어렴풋이 알겠어요. 그 주변에서 다 주변 환경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죠. 막 쓸쓸하고 또 외롭고 막 되게 위태위태하고 그렇지만 난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렇죠. 그런 삶이지만 열심히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그런 삶도 역시 또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막 어떻게 보면 막 흔히들 얘기하는 흙수저들이 이제 힘들게 막 일을 해서 성공을 하는 그 성공 스토리의 근간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위태로움을 좀 견뎌내는 열정을 시에서 좀 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선정하게 됐고 어디서 열정을 본 거죠? 어디서 사실은 열정은 어디지? 열정이라는 게 없더라도 네. 그런 시간을 그리잖아요. 그런 힘든 시간을 그리는데 그런 시간 속에 열정을 더하면은 좀 멋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다시 방문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옛날 가졌던 힘들었던 시간들. 네.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덕후님은 어떻게? 저는 이게 최근 제가 이사를 했잖아요. 네. 약 1.5번 정도. 한 번은 그냥 집 이사한 거고 한 번은 네. 제가 그냥 짐 조금 들고 기숙사로 온 거고 네. 이렇게 1.5번 정도 이사를 하면서 네. 제가 원래 그 전 동네 한 20년 정도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모래 쌓여있는 것처럼 삶이라는 것도 사실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딘가 추억이라는 게 쌓이는구나. 우리 인생도 전 20년 동안 이 한 동네에 살았으니까 이 동네는 사실 어딜 가든지 다 제 추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어느 장소를 가든지. 그렇죠. 네. 그런 생각들이 시를 읽으면서 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에서 주인공이 화자가 아니고 이 창문 두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추억을 찾는 게 이렇게 창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것과 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추억이 이런 옛날 기억들을 생각해보면 왠지 막 감상적이 되고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잖아요. 이게 뭐 그렇죠.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든 간에. 그렇죠. 진짜 뭐 나쁜 일은 뭐 생각 안 하겠지만 진짜 최악의 일들은 생각 안 하겠지만 뭐, 그런 추억이란 일은 뭐 생각 안 뭐 하겠지만 범죄도 몰라. 아니야. 추억이 아니야. 어릴 때 뭐 뭐 우리 못 모르고 했던 뭐 치기 어린 그런 일들은 추억이 될 수 있겠지만은 네. 뭐 지금 나이 먹고 막 스물 몇 살에 서른에 막 그런 범죄 같던 일들 하면 추억이 되지 않겠죠. 고생만 하고 몸만 네. 축내고. 뭐 네 그렇죠. 네. 네. 이 시를 읽어보고 이렇게 추억에 좀 떠오르면서 나의 추억이 뭔가. 어딘가 아까 처음 말했을 때 어딘가 쌓여 있을 거니까 그 추억들은 모든 사람의 삶에서 그쵸. 추억들을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고 찾아보기도 하고 직접 발로도 찾아가 보고 그런 게 좀 즐거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직접 그런 일을 해보신 적은 없고? 저는 반수를 하면서 고등학교를 몇 번 가봤어요. 네. 나이 먹고 스물 몇 살에 막 고등학교 가면 되게 새로운 느낌을 봤습니다. 이제 내 소속 기관이 아닌. 얘도 이렇게 나도 어릴 때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러면서 막. 아직 그건 안 해본 게 예전에 스승의 날 때 직접 찾아와가지고 막 저 이제 대학생 됐습니다. 뭐 이런 건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아 그 막 추억을 회상하기 위해 다시 찾아가고. 나도 네. 추억을 회상하러 간 건 아니죠. 그냥 일 때문에 간 건데. 아 일 때문에. 아 따로 이렇게. 네 일 때문에 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 저는 또 영화 한 개가 떠올랐어요. 이 시를 읽고 네.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업이라는 영화였는데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저 봤습니다. 애니메이션이죠. 네, 그 주인공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네. 그 먼저 배우자를 떠나보내잖아요. 네. 하늘나라로. 네. 그 할아버지가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감성이 아닐까. 타인이 집에서 밖에서 찾아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떠나간 사람이. 배우자가 이렇게 시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아닌 누군가 방에 오래 누워있다간 느낌이 들었다는 게 완전 그 할아버지가 실제로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 시에서 풍선이 나와요. 네. 그 할아버지가 풍선 파는 그 일을 맞아요. 했잖아요. 네. 영화에서. 진짜 이 그 할아버지가 뭔가 계속 떠오르면서. 그리고 그 영화에서 오프닝에 나오는 그 음악 있잖아요. 네. 그 음악이 동시에 들렸어요. 네,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있는데 막 자꾸 강물 냄새가 나면서 눈에 진짜 울뻔했어요. 그 음악이 겐지스가 되면서 몸에 이렇게 쓰면 피부 밑에 막 되게 그렇게 보면 되게 슬프네. 누군가의 부재를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되게 슬프다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진짜 그 영화를 한번 보시고 시를 읽으면 더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 네. 예. 근데 어린이 애니메이션을 초반에 내러티브 너무 슬픈 것 같아. 진짜 그거는. 애들 영화치고는. 요즘 막 애니메이션 보면서 막 울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진짜.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인데 막 되게 좀 뭔가 의미를 맞아요. 담는 애니메이션도 네. 있잖아요. 막 토이스토리라든가. 근데 픽사가 원래 그래요. 픽사는 네. 애들만 생각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같이 가는 엄마, 아빠까지 다 고려해서 좀 즐거이 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린애들 나름 즐겁게 업을 봐도 뒤에 어린애 캐릭터 한 명 나오면서 막 되게 즐겁게 막 새랑 사고 치고 천지사방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 치잖아요. 네. 근데 또 할아버지의 부모님 세대는 할아버지에 또 공감할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 여러 세대를 다 아울러가지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픽사는 되게 그런 능력 좋은 것 같아요. 드림웍스 네. 애니메이션 솔직히 그렇지 않거든. 제가 보기에 막 드래곤 키드리 이런 거 보면 어린애들만 좋아하는 맞아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네. 픽사가 그 인사이드 아웃이나 뭐 업이나 그 전 작품들 네. 토이 스토리나 이런 거 다 봐도 네. 그런 감정들이 되게 잘 시나리오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들 활용해서. 제가 인터넷 하다가 어떤 댓글 중에 막 어른이 돼서 토이스토리를 다시 한번 꼭 봐야 된다 막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 토이스토리 봤을 때는 그냥 멋있잖아요. 좀 네. 장난감들이 뭐 갖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에 빠져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다시 보지는 못했어요. 다시 아유 근데 다시 네. 1, 2편은 거기 좀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3편이 진짜 그거를 3편이 진짜 슬프네요. 저 3편을 아직 안 봤거든요. 네. 그게 맥락이 이런 거 아니에요? 장난감들을 버렸다가 아닌가? 3편이 장난감들을 다 버려는 거지. 이제 내가 어른 되니까 그 친구가 어른 되니까 이제 필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장난감은 다 필요 없어지니까. 그게 뭐 어디로? 아니, 버려져서 뭐 주인 집으로 가는 거였나? 장난감들이 아니면 주인이 찾으러 오는 건가? 뭐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주거에도 안 봤는데. 그리고 네. 앞부분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동심을 되게 어릴 때 생각 많이 하게 하고 그렇대요. 3편이 되게 명작이라고 합니다. 네. 안 봤지만 한번 봐야겠네요. 그래서 그런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이 시에서 딱 두 문장이 아, 한 문장 내가 이름 붙일 수 없는 시간들을 두드리다가 제 소리를 거두고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게 시 전체를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집안에 상상해 보세요. 주인공이 집안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창문을 두드렸어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 두드린 사람이 한참 동안 있다가 간 거예요. 여기요 택배요 이러면 아 그러면은 네 언니야 잠깐만 나가 나가기 싫어서 근데 이제 똑똑 두들기고 나서 생기는 그 공백 있잖아요. 네. 그 공백 속에서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이나 그 생각이나 그런 기억의 추억 이런 것들이 저는 상상이 막 되면서 아 굉장히 이 시가 이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많은 부차적인 걸 붙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렬했거든요. 그 부분이 그거를 상상하면서 아 나도 이런 장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네. 내가 창문을 두드리는 이름 붙을 수 없는 시간들을 떠올릴 만한 장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두드리는 그런 장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네. 그렇게 하고 싶은 장소는 있어요. 저는 진짜로 그 캐나다를 기억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좀 기억이 많이 남기 때문에 네. 설거지하던 그곳 네 거기서 라면도 맛있게 먹고 제가 홈스테이 하던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집에 애가 있는데 애기가 제가 있을 때만 3, 4살이었는데 지금은 막 7, 8 초등학생일 거예요 아마. 친구도 한번 오면 가면 새로울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랬는데 그 공백을 제가 생각해가지고 소설을 하나 써왔습니다. 아, 네. 아, 단풍의 창작 타임. 네. 2차 타임. 네, 2차 타임이 돌아왔는데. 네. 그래서요. 이거를 읽겠습니다, 제가. 낙성대역 앞에서 철수를 만났다. 여, 오랜만이고. 2년 만에 만난 철수는 이직한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잘 풀렸는지 반반한 얼굴로 나를 반겼다. 멀쑥한 정장 차림이 제법 태가 났다. 내 기억 속 한켠에 늘 상주하고 있던 철수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부스스한 회색 후드티가 어울리는 녀석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틀렸었나 라는 의문이 머릿속에 들었다. 야 여기도 진짜 오랜만이네. 추억을 되새기자는 듯 철수가 이야기했다. 그렇지. 내 세월의 흐름 속에 철수는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갑작스런 상경을 결정한 것도 성공할 거란 확신 하나만 가지고 지냈던 세월 속에도 녀석은 함께했다. 그저 열정 하나만 가지고 상경했었다. 우리는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다. 지식 기반의 인건비가 제품의 값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은 스타트업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진 사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명목이었다. 인건비 없이 장비와 장소만 있으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을 뿐더러 정부의 지원도 많이 있었기에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다. 아, 이 집 진짜 자주 왔었는데. 낙성대역 근처를 돌다가 오랜만에 발견한 호프집에 들어갔다. 사업차 발품 팔던 가게들 중 하나였기에 가게 사장님도 반갑게 맞아주셨다. 우리가 개발하던 소프트웨어는 영세 판매자와 개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었고 이 호프집은 참여했던 영세 판매자 중 한 명이 운영하는 호프집이었다. 낙성대역 근처는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자취촌이었다. 근처에 서울대가 있어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싼 가격에 지낼 곳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장소였다. 사업을 하면 사무실이 있어야지 라며 우리는 그 장소의 이름을 우리 이름의 첫 글자를 따 달리는 KC라고 거창하게 지었었다. 열정 가득했던 우리는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낮에는 아르바이트나 외주를 하고 밤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열중했다. 가장 중요했던 투자자를 찾기 위해 각종 사업 아이디어 대회에 나갔고 소프트웨어 설명회나 박람회를 다니며 발품을 팔았다. 두 개가 넘는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수면이 부족했고 호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깜빡 졸아 씹던 접시를 깨는 일도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달리고 있어서 행복했다. 네 그때 연애한다고 바쁘지 않았었나? 사장님이 사장분 안 하고 어? 소주를 따르며 철수가 장난스럽게 농담을 던졌다. 호텔 서버였던 김양은 긴 머리에 안경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었는데 반 지하 사무실은 그녀에겐 너무 좁았던 모양이다.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었다. 6개월의 긴 노력 끝에 두 명의 사장님이 전부였던 달리는 K씨는 마침내 서비스를 런칭하였다. 많진 않았지만 고객들을 맞이할 10여 명의 영세 판매자들이 있었고 확정은 아니지만 서비스 경과를 보고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도 확보해둔 상태였다. 결과는 대패였다. 서비스만 했을 뿐 마케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었다. 1개월간 지켜보던 투자자는 양해의 말을 구하며 발을 뺐고 비록 적은 금액이었지만 수수료를 내야 했던 영세 판매자들의 참여율도 시들해졌다.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낮아서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우리는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갔지만 별 소용은 없었다. 달리는 K씨는 그렇게 멋들어지게 망했다. 다음에 또 보지. 잘 가고. 호프집 앞 골목에서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헤어졌다. 그땐 그랬었지 라는 생각들과 함께 지하철역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였다. 얼마나 걸었을까? 어느새 나는 낯설지 않은 한 집 앞에 서 있었다. 취기였을까? 문패가 붙어있던 자리에 누렇게 뜬 본드 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는 그곳. 무엇이 그리웠던 것일까? 얼룩덜룩한 반투명 창문에 낯이 익은 파란색 풍선이 비쳤다. 네, 끝입니다. 네. 어우. 굉장히 소설 연습하세요? 아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썼어요. 제가. 되게 몸 안에 슬픔을 많이 담고 있나 봐요. 저요? 아니, 뭐 왜 이렇게 비극을 좋아해? 아, 네. 이게 비극일 수도 있는데 네. 친구는 잘 됐어요. 아, 네. 네, 지금 막 정장을 입고 다니고 태가 나고 막 이러거든요. 네. 주인공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끝났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뭐 성공을 향해 달렸던 막 되게 물질적으로도 힘들었던 그 6개월이라는 그 세월을 나도 모르게 취기에 다시금 찾아가서 보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있지 않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집으로 향해야 하는 지하철역으로 가야 되는데 발걸음을 그 KC, 달리는 KC라는 그 사무실로 향했었죠. 되게 이름 못 짓는다 근데 달리는 KC가 뭐야? K랑 C랑 이제 뭐 성을 따가지고 지었다 이렇게 했는데 좀 천스럽게 쉬었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어땠어요? 좀 이렇게 뭐 문학적으로 평가 이런 거는 솔직히 기대를 안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아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들었다 정도만 얘기해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뜬금없는 공감한 게 있는데 네. 예,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들, 사투리권에 있는 사람들은 네. 사투리를 쓰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구나. 있잖아요. 네. 말하는 거를 표준어로 썼다가 뭔가 어색한데 바꾼 거거든요. 나도 봉투 쓰면서 이렇게 사투리 쓴 적이 있는데 네. 뭔가 막 쓰고 싶고 자부심이 있어. 맞아요, 맞아요. 나는 네이티브 사투리다 이러면서 서울 가면 일부러 막 더 오버해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아 사투리 별로 안 쓰시네요. 별로 안 좋아해. 서울말 많이 쓴다고 막. 아, 왜? 좋지. 안 좋아요. 이게 어중간에 서울 사람도 아니고 고향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껴가지고. 좀 그런 꽁트를 쓸 때 사투리를 억지로 쓴 그런 면에서 좀 공감이 됐다. 아, 공감의 방향이 좀 다른데. 옥슬리님은 어땠어요? 저는 평소에 단풍이가 뭔가 글을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던 부분이 뭔가 단어들이 싼 느낌이 안 들었어요. 오, 칭찬인데요. 네. 그렇다고 전, 아, 네. 막 고급스러운 단어라는 네. 것은 아닌데 네. 뭔가 좀 단어들을 봤을 때 좀 네. 아, 평소에 글을 많이 읽는다든지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네, 별로 안 읽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선정한 시에서 이제 네. 연장선상에 서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런 인문학적 소양도 길러보고 네. 저희의 네, 참 좋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좋은 방송. 네, 저희의 네. 네. 그 저희 시도 그렇고 제가 선택한 시나 뭐 쓴 소설이나 네. 옛날의 기억을 찾아가가지고 그곳에 창문을 두드리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네. 추억 같은 게 많이 떠올랐죠. 저도 그렇고. 그렇죠. 목소리님은 조금 이제 다른 외로움을 얘기하셨는데 누군가의 부재. 또 어찌 보면은 과거의 추억일 수도 있겠죠. 기억 속에 같이 살던 사람의 부재라는 거예요. 네. 그 이런 행위를 혹시 하신 적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걸 해보고 싶다. 추억의 장소 찾아갔다거나 네. 제가 뭐 말한 것처럼 뭔가 기억을 더듬더듬해서 옛날의 그 기분을 느끼고 싶다. 뭐 이런. 그걸 해보셨던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아, 일부러 찾아간 적? 네. 그런 곳에? 네. 뭐 그런 걸 해보고 싶었다라는 생각도 괜찮아요. 네. 목소리님 뭐 떠오르는 데 있으세요? 저는 막 제가 원해서 네. 그걸 저만의 장소를 찾아가 본 적은 없고요. 제가 어떤 자격증 시험을 치러 서울에 그게 한 번에 합격이 안 돼가지고 한 세 번 정도 좀 많이 갔네. 추억의 장소. 네. 네. 제가 원해서 간 건 아니지만 네. 한 세 번 정도 갔어요. 네. 갈 때마다 그 몇 개월 전에 왔던 그때가 시험 치러 왔던 그때가 생각나면서 뭔가 짜증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저 혼자 막 서울에 가서 시험 치고 내려와서 이렇게 또 막 지내고 이러는 게 좀 재미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서울에 가서 시험을 쳐보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그 서울 갈 때 KTX 안에서 이게 좀 여행 가는 느낌도 약간 많이 들었어요. 시험 치러 가는 건데.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여행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시험장에 당도하면 항상 그 느낌들이 계속 다시 돌아왔을 것 같은데 시험 치기 전에 그러니까 짜증나는 네. 1차 시험 때 생각나고 떨어졌던 기분 네. 세 번째 갔을 때는 2차 네. 시험 때 생각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서울로 이제 뭔가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었다. 네. 그리고 서울이 되게 예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를 항상 품고 올라갔었죠. KTX 안에서 오늘은 옆자리에 누군가 앉지 않을까 네. 앉지 않고 막 노숙자들도 상당히 많아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네. 네, 그래도 좀 좋았습니다. 네. 시험장에 네, 제가 자의로 간 건 아니지만 네. 단풍님 어떠세요? 추억이나 열정이 있었던 네. 찾아왔던 기억. 저는 찾아가진 못했어요 사실은. 캐나다라서 네, 그렇죠. 가지 못했는데 거기 제일 너무 기억이 많이 남는 게 저는 제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외국에 가는 게 처음이었고 당시에 다 처음이었고 모든 게 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고생했던 기억들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모든 과정이 네, 그 모든 과정이 다 기억에 많이 남고 첫날 도착했을 때 홈스테이 같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한 달 동안 일을 구하기 위해서 또 뛰어다녔던 거 발품 팔았던 거 그 모든 기억들 있죠. 그 기억들이 캐나다라는 나라에 딱 들어간 순간 다 돌아올 것 같아요 저한테. 약간 새로운 세계에 이렇게 진입한 느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뭔가 완전 다른 세계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개척하러 가는 느낌도 있고요. 내 스스로를 크게 발전시킨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어드벤처 맞죠. 모험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그런 거였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쓴 2차 창작물에서도 그렇듯이 그때 당시에 돈도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이제 집에 부모님한테 얘기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정말로 막 한 달 지냈는데 일이 안 보여지니까 홈스테이에서 돈을 못 구하면 나가라 이런 얘기도 막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 그런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이고 힘든 기억들이지만 또 열정을 갖고 있었고 그게 기억이 그래서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 소설에도 이렇게 뭔가 열정을 가진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장소를 꼽자 하면은 저는 이제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를 뽑을 것 같아요. 네.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이제 노크를 시작하는 거죠. 기억으로의 노크를. 저는 간다기보다 시기적으로 겨울이 되면은 좀 겨울 냄새가 나잖아요. 겨울이 됐을 때 날도 추워지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군대 생각이 너무 많이 나. 군대. 딱 12월에 입대를 했거든. 12월 말에 크리스마스 지나고. 네. 그때 그 날씨와 뭐 겨울 냄새와. 아 군대는 네. 다 기억나죠. 저도 막. 아니 그 딱 근데 겨울 매년마다 생각이 나요. 그때 겨울만 되면은 날 춥고 겨울 냄새 나고 이러면은. 아 저도 그 기억이 되게 강렬했는데 캐나다에 덮였나봐요. 뭐 아무튼 네. 아 전 또 이번 날에 전열했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브에 딱 하면 동기 생각도 많이 나고 근데 동기 생각도 나고. 그렇고 예쁜 말고 좀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은 열정이 있었던 장소 떠올려 본다면은 여기에 좀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녹음실이. 나중에 되면 몇 년 지나면은. 우리야 내가 맞아. 좀 시간이 예전엔 좀 어릴 땐 이런 것도 했었지 이런 생각도 하고 이걸 계속 하고 있다면 아 그때 이렇게 시작했었지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었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 오늘 오면서 한 3주 만에 오는 네. 거였는데 2주, 약간 3주 3주 만에 되게 오면. 반가웠어요. 건물이 그래서 코님은 네. 열정이 녹아있는 장소는 바로 이곳 네 이곳인 것 같습니다. 녹음실 네 일정 다 하는 녹음을 아 보기 좋습니다. 네. 오늘 시집은 다 어땠나요? 시집은 솔직히 어려웠죠. 철학과를 나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글의 판매량이 보증해도 해주듯이 글은 상당히 뭔가 느낌 있고 네. 네. 마력 있고 네 마력 있고 네. 그런 글들을 계속 본 것 같아요. 또 새롭고 이 생각들이 우리가 익히 하던 생각들이 아니고 뭐 아버지의 기도를 보면서 이런 거리가 뭐 새로운 성장 이런 것들을 다 막 생각해본다던가 이렇게 불현듯 방 안에 누워있다 창문을 두드림으로 인해서 그게 추억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그럴까요? 생각이 된다거나 아니면 또 귀 속에 뭐 음악이 뇌가 되고 뭐 워크맨 속 겐지스가 있다거나 눈에 뭐 강물이 있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쉽게 나오기 힘든 정말 내공이 있어야지. 근데 이 시집이 나올 당시에는 또 나이도 많지 않으셨고 20대 후반 뭐 30살 이 정도 때 시집이 나왔는데 천재 네. 이범하다 네, 그런 뭔가 천재성은 또 엿보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새롭고 글도 읽기 좋고 그렇지만 여전히 좀 난해한 좀 다가가기 쉽게 다가가기 좀 힘든 느낌은 아직도 있는 시집인 것 같아요. 저는 난해했다. 하지만 뭔가 거부감이 없는 난해함이었다. 그래서 난해하지만 아직 한 번 덮고 이제 더 이상 안 보고 싶다는 느낌이 든 게 아니고 뭔가 마력이 있어서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서 막연한 동경이 생기면서 그 시집 자체를 파헤쳐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런 마력을 품을 수 있는 필력을 가졌다는 게 굉장한 천재인 것 같다. 대단하다. 또 오늘 이제 시인을 소개해 주실 때 들었던 것처럼 네.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극도 쓰시고 네. 개인적 운동도 하시고 네, 그리고 아까 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시로 랩을 네.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문화적 충격이네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랩극도 하셨다니까 랩극. 랩극을 했다는 자체도 대단하다. 새로운 와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100여 년 전에 떨치셨던 네. 그 천재분 있죠. 제가 단편을 굉장히 칭찬했던 카프카. 네. 그분과 견줄 수 있나요? 아 카프카 견줄만하다. 네, 기도 하고 막 약간 발칙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기도 하면서 본인의 개성이나 작품성 또한 동시에 녹여냈다는 네. 그 점이 굉장히 인상 깊고 멋있었습니다. 네. 목소리님. 저는 저희가 이때까지 다뤄왔던 시집을 쓰신 시인들과는 약간 뭔가 되게 다른 느낌이 많이 들었던 시인 같은데. 네, 맞아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또 다른 이런 다른 스타일의 시인들도 많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뭔가 좀 더 이런 시인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빨리 찾아보고 싶다. 또 이런 재밌는 시들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 김경주 시인의 이 시들, 이 시집을 보면은 단지 글의 모든 것을 쏟으신 게 아니고 뭐 음악, 뭐 다른 철학,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들이 이렇게 글로 맞아요. 다 압축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시라는 것을 통해서. 네. 그런 것들도 엿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이런 독특한 시인들이 많지 않을까요? 많겠죠.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빨리 뵙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집을 통해서 만나. 그렇죠. 예. 네. 뭐 오늘 뭐 다 재밌게. 네, MC 단풍 녹음했습니다. 첫 MC의 소감이 어떤가요? 급작스럽게 당황스러운 갑자기 네. 있었죠. 네. 굉장히 네.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패널로 있을 때랑 진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있을 때 그 느껴지는 피로감이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맞죠. 패널로서는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고 다음 차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진행자로서 계속 봐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죠. 네. 어떻게 먼저 얘기해야 되고 뭐 어떻게 그런 진행하는 그 흐름 자체도 이렇게 읽고 있어야 되니까 물론 이게 처음이라서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을지 네. 모르겠는데 아, 좀 쉽지 않다. 하지만 하면서 나는 재미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자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네. 네, 녹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